같은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더라. 가진 게 없어도 더 할 게 하나 없더라. 내 세상을 자꾸 멈춰놔. 네가 없을 때 내 주위엔 꽃이 하나 없더라. Long time no see. 나를 향한 손짓 바라보는 눈빛 없는 나는 뭔지. 중심에 깃든 네가 추억에 잠겨버린 눈. 다시 네 앞에 서기까지 노력했어. 늘 다시 본다는 사실에 내 맘은 자꾸만 서는 네 기름에 기대 뺏어. 온종일 네게 떠내. I don't want nobody else. 시간은 달려왔어 baby 좀만 기다려. 기억 저편에서 날 기다리던 너의 앞에 서 있어. Ooh, yeah. Long time no see.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지. 이제 어디안가 baby don't worry. Long time no see. 많이 그리웠어 나 역시. 내게 가는 길을 헤매었지. 이제 기다리겠지 결국 부러질 때 가녀린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했지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왜 이리 늦었는지 설명해줄게 전부. Listen. 신이 주신 아픔을 이겨내느라 피와 살을 나눈 형제들을 지켜내느라 공허함 많이 남은 속을 비워내면서도 커져만 가는 꿈을 계속 이뤄내느라 많이 늦었어. 무너진 꿈을 다시 일으키기까지가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됐고 넌 여전히 아름답네. 오랜만이야 많이 그리웠어. 기억 저편에서 날 기다리던 너의 앞에 서 있어. Ooh, yeah. Long time no see.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지. 이제 어디 안 가 baby don't worry. Long time no see. 많이 그리웠어 나 역시. 내게 가는 길을 헤매었지. 이제 어디 안 가 baby don't worry. Oh baby don't worry. 함께해 영원히. 네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Oh baby don't worry. 함께해 영원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지. 많이 기다렸지. 어디 안 가 baby.